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인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도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인도에 부흥을 주시고 20만 명의 전도자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인도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 부탁을 들은 4천여 명의 사람들은 그날부터 인도를 품고 그 땅을 위한 중보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인도 봄베이 남쪽 푼지방 23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라마바이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자신과 같은 가난하고 천시받는 2천여 명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모아 묵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늘 성령 충만과 부흥을 사모했던 라마바이는 묵티 공동체 안에서도 쉬지 않고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나갔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고 곧이어 1905년 인도 북부 아삼주 카시아 부흥을 들은 라마바이는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묵티의 소녀들 중 자원자 30명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 매일 모여 합심 기도를 하였고 1905년 6월 29일 드디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가 강력하게 나타나 그곳에 있던 부인들과 소녀들이 모두 흐느끼며 죄를 자백하고 성령을 덧입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곧 묵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을 구했고 기도의 영이 놀랍게 회중들 가운데 임하자 집회마다 천둥을 치듯 기도의 함성과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그 부흥은 11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되어 매일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찬양했고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축복 속에 기뻐했습니다. 묵티 소녀 기도단을 통한 회개와 부흥은 곧 주변의 교회와 학교, 고아원 등으로 확산되어 인도 전역과 영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묵티 부흥은 1898년 캐직 사경회에 모였던 4천여 명의 합심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그 7년 뒤 2천 명이 넘는 묵티 공동체 과부와 고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합심하여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제 남은 열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갈급함으로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를 더욱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옵소서. 합심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서 몸을 굽히사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보다 더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으로 묘사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법으로 가득 찼을 때 그곳 사람들을 친히 와서 보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그의 영광의 자리에서 쇠잔에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간절히 사모하며 죽어가는 죄인의 입술에 그 귀를 갖다 대십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주목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지시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일시적인 관심사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관심사에도 몹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특히 우리 마음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비록 유한한 피조물과 무한한 창조주 사이에는 말할 수 없이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 있지만 그래도 그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퍼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비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도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에 여호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속삭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귀를 여러분에게 향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그의 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며 여러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까?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향해 그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강하게 나타내십니다. 오, 그렇다면 전혀 실증나지 않는 이 진리를 자꾸 말하라. 내 영혼이 사모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고 그가 소리를 바라시면 온 하늘이 떠는데 그런 그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몸을 숙여 내게 오시다니. 아멘.